외롭겠지 언제까지나 함께라는 약속 뒤에 허무했겠지 조명이 꺼진 무대 위를 보면서 기다려왔던 나날들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잠 못 이루며 또 별해 있는 밤 나도 네 생각에 춤추며 가슴 가득히 울컥했었던 그날 나도 네 생각에